가슴은 제발 그 사람 좀 잊어줘. 지우고 지워도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. 제발 더는 흐르지 말아줘. 닦아줄 사람도 없는데 내 맘 왜 힘들게 하는 건지. 이미 다른 사람 인연이란 사실을 내 가슴은 더 원하는 건 이런 내가 미운데. 이젠 그만해. 내 인생에 다시는 마주치면 안 될 그 사람. 아파서 너무 아파 눈물도 말라 타버린 내 가슴. 어떻게 죽을 만큼 아픈데 줄 사람도 없는데 내 맘 왜 힘들게 하는 건지. 이미 다른 사람 인연이란 사실에 내 가슴은 더 원하는 걸 이런 내